동화 한국어 버전 친절한 제스퍼. 옛날 옛적에 한눈에 보일 만큼 아주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왕은 그 왕국을 많이 사랑했어요. 왕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왕은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될 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과 공주를 맺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은 나라 전체와 주변 나라에까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알렸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질 좋은 진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정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곧 귀족의 아들들과 왕자들, 상인의 아들들까지 모두 궁전으로 모였어요. 그중 대부분은 보기 드문 질 좋은 진주를 구해왔으나 그 누구도 왕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공주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답니다. 그렇게 구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왕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청년 내 딸의 짝이 정말 없단 말인 건가? 모두 거만하거나 멍청하거나 게으르네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딸과 나라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오, 왕비. 이 세상 어딘가 우리가 준비한 시험을 통과할 아주아주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나라의 어느 바닷가에는 두 아들을 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폴과 제스퍼였죠. 형인 폴은 게으르고 오만했지만 제스퍼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친절했어요. 폴, 일어나! 아직도 침대에 있는 거냐? 제스퍼가 낚싯줄을 준비하고 배도 준비해둔 것을 한번 보거라. 아버지, 제가 게으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스퍼 시키세요. 그날 어부는 운이 좋았어요. 그물에 굴 20마리가 잡혔는데 굴을 열어보자마자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진주가 모든 굴 속에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진주가 분명했어요. 어부는 집에 가서 아들에게 진주를 보여줬어요. 진주 20개가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아버지, 이제 진주가 생겼으니 궁으로 가서 공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봐요. 너희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어디 한번 폴이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제스퍼가 가보려무나. 다음날 아침 폴은 진주를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숲을 걷던 폴은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리번거리던 폴은 손을 타고 오르는 작은 개미를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당신 팔에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딱정벌레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집을 지키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칠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젠가 당신을 도울게요. 사람이 개미에게 도움받을 게 있는 건가? 저리 가! 너와 말다툼하면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난 중요한 일이 있거든. 폴은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조금 지나서 폴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젊은 양반? 뭘 그리 조심스레 들고 가는 건가? 채를 나르고 있는데 좀 드릴까? 채라고? 그렇군. 그런데 자네 빵 좀 있나? 난 너무 배고프지만 자네는 어딜 가더라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하, 이봐요. 채를 나르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가세요. 저는 늙은 여자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궁전에 도착한 폴은 왕과 감정사에게 진주를 보여주었어요. 폐하, 이렇게 밝게 빛나는 진주는 처음 봅니다. 정교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뭐야? 어떻게 된 건가? 진주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에게 가짜 진주를 바치려는 건가? 감히 어떻게? 젊은이, 나의 왕국에서 자네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군. 당장 여기서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나. 당장 가게나, 감옥에 영원히 가둬버리기 전에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폴은 재빨리 궁에서 도망쳤어요. 집에 도착한 폴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 모습을 본 어부와 제스퍼는 폴이 성공하지 못한 걸 알게 되었죠. 제스퍼, 이제 네가 도전할 차례인가 보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스퍼는 궁으로 향했어요. 숲을 지나던 제스퍼는 길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지? 어루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 팔에 있어요. 저는 개미의 왕입니다. 악독한 딱정벌레가 저희가 몇 년간 살아온 집을 빼앗으려는 걸 막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크게 피해를 입는 바람에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집을 빼앗는 건 옳지 않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딱정벌레 왕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오, 딱정벌레 왕이요. 보다시피 저는 당신들보다 굉장히 크고 힘도 아주 셉니다. 한번 밟는 걸로 당신의 군대 절반을 한 번에 해칠 수 있죠. 개미양과 저는 절친한 친구인데 제가 보기에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힘을 쓰기 원합니까? 아니면 개미들을 그대로 두고 해를 입히지 않을 겁니까? 개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친애하는 개미왕님, 전 바닷가의 오두막에 삽니다. 딱정벌레가 다시 괴롭힐 때 아무나 집으로 보내면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후퇴하라! 어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위대한 제스퍼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중에 당신이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개미왕이라고 아주아주 크게 외치면 거기가 어디든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개미왕.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제스퍼는 조금 지나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안녕, 젊은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게 뭔데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가는 건가? 페아에게 바칠 진주입니다. 저는 페아를 뵈러 궁으로 가는 길인데 공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왕에게 진주를 주는 건 괜찮아.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긴 어렵지. 빵 좀 가지고 있나? 나는 배고프지만 자네는 궁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겠네요. 멀지 않으니까 자, 천천히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걸 받게. 나에게 친절을 베푼 대가로 내가 호루라기를 주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불게 되면 자네가 바라는 무엇이든 되돌아올 거라네. 그럼 아주 특별한 선물이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궁에 도착한 제스퍼는 왕에게 진주를 바쳤어요. 감정사와 신하들은 기뻐했어요. 이런 진주는 난생 처음 봅니다. 볼 때마다 광채가 점점 더 계속 빛나는 것 같습니다, 폐하. 그래, 놀랐구나. 어디서 구했는가, 젊은이? 저희 아버지가 잡은 굴에서 구했습니다. 잡았다고? 그럼 자네 아버지는 어부인가? 아, 네, 폐하. 어부입니다. 나라를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 젊은이. 자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시네. 좋다. 일단 오늘은 쉬고서 내일부터 시험을 시작할 거라네. 다음 날이 밝았고 왕은 제스퍼를 불러 다양한 잡곡이 산더미처럼 뒤섞여 있는 곡물 창고로 데려갔어요. 보다시피 이곳에는 곡물 다섯 종류가 다 섞여 있다네. 각각의 곡물을 해가 지기 전까지 종류별로 모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자네는 내일 다음 시험을 보게 될 것이야. 알겠나? 하지만 곡물 한 톨이라도 잘못 분류하면 바로 집에 가게 될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제스퍼를 두고 곡물 창고를 잠궈서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하고 불가능한 시험을 혼자 하도록 했어요. 제스퍼는 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금방 지루해지고 말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어떻게 하지? 곡물이 개미보다도 작아서 이걸 분류할 수가... 잠깐만, 개미? 그래, 개미왕이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라고 했었잖아. 지금이 바로 그때야. 개미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버시어, 제가 왔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왔군요. 저희는 언제 어디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스퍼는 개미왕에게 불가능한 시험에 대해 말했어요. 저기 구석에 가서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일을 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개미왕과 개미들은 자루 다섯 개에 곡식을 분류하는 일을 끝냈고 정해진 시간에 다시 온 왕은 제스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낮잠 자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스퍼, 어떻게 다 분류했는가? 정말 아주 잘했다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시험을 봐야 할 것이네. 알겠나? 다음 날 왕은 제스퍼를 초원으로 불렀어요. 제스퍼, 나는 이 시험을 위해 사냥꾼들에게 토끼 100마리를 잡게 했다네. 자네는 토끼를 돌봐야 해. 토끼들을 온종일 초원에서 풀을 뜯게 하고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에 자네는 토끼를 전부 다 데리고서 궁으로 돌아와야 한다네. 한 마리만 없어져도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그렇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네. 그럼 이제 행운을 빌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스퍼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과연 초원과 숲을 뛰어다니는 토끼 100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서 풀어준 토끼들이 제스퍼에게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토끼들은 풀려나자마자 사방으로 달려갔고 곧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제스퍼는 평소 습관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다가 숲속에 있던 할머니가 그에게 준 호루라기를 발견했어요. 제스퍼가 호루라기를 불자 토끼가 모두 돌아왔어요. 궁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제스퍼는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토끼 100마리 모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답니다. 배야, 전부 100마리가 맞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자네 정말 똑똑하군. 불가능한 시험을 통과하다니 축하하네. 폐하, 사실은 저 혼자의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제스퍼는 왕에게 자신이 개미왕을 도운 것과 숲속에서 노파에게 호루라기를 받은 것을 말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자네는 통과했네. 자네의 친절과 지혜 덕분에 도움을 받게 된 거니까 말이야. 자네는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것 같구만. 공주님이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할게요. 당신은 현명하고 친절하고 똑똑하니까요.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제스퍼와 공주는 백성들의 축하 속에 결혼했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